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은의 길.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. 이별의 추억 차여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이만은 왜 못 오나. 흐린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진다. 이별의 총 차여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.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.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. 이별의 총 차여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. 가도 가도 고달픈 이 나그네 길.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. 이별의 총 차여 이별의 총